남조선을 중세기적 암흑천지로 전락시킨 박근혜 패당의 만고 죄악을 고발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소기국 백서. 오늘 남조선은 박근혜 패당의 극악한 유신독재 통치와 야만적인 포갑정치로 하여 초보적인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 권리마저 무참히 유린말살되는 파쇼의 란무장 중세기적인 암흑천지로 전락되었다. 정당 단체 인사들의 합법적 정치 활동이 무자비하게 탄압당하고 각계각층에 대한 불법 비법의 정치 사찰 행위가 버젓이 감행되고 있으며 언론,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가 깡그리 짓밟히고 있는 것이 남조선의 참혹한 현실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소기국은 박근혜 역적 패당이 집권하여 감행해온 전대미문의 극악한 파쇼적 탄압 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하기 위해 이 백서를 발표한다. 유신망령도 경악할 무자비한 정치 탄압 만행. 2012년 괴뢰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의원이 당선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신 독재가 부활될 것이라는 데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였다. 하지만 유신 독재자가 종말을 고한 때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흐른 것만큼 아무리 박근혜 의원이 애비의 기질을 빼닮았다고 하여도 횡포무도한 파쇼 통치에 매달리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의원은 가진 권모술수로 청와대 안방을 차지한 첫날부터 괴뢰 정보원과 법무부,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유신잔당들과 노복들을 두려워앉히고 각종 악법과 제도를 되살림으로써 가장 포악한 독재 통치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로써 파쇼 독재 통치에 서막을 연 박근혜 의원은 졸개들에게 진도계 정신으로 달려들어 살점을 물어뜯을 때까지 놓지 말라. 사회 전반에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과감하고 결단성 있게 들춰내라는 서슬푸른 독서를 내뱉으며 온 남조선 땅을 공포에 몰아넣었으며 재년의 통치의 장애로 되는 진보적인 정당, 단체, 인사들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 선풍을 일으켰다. 박근혜 패당이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킨 것은 국회의사당 방화사건을 조작하여 공산당을 제거해버린 히틀러 파쇼 도배를 무색해하는 폭거였다. 남조선의 통합진보당은 자주 민주 통일을 강령으로 내세운 진보적 정당이었다. 원래부터 통합진보당에 대한 악의를 품고 있던 박근혜 의원은 권력을 거머쥐자 탄압의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박근혜 의원은 통합진보당의 정부위헌 정당이라는 딱지를 붙여 정치적으로 매장해버리기 위해 가진 발악을 다하다가 내외 비난에 부딪혀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되자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모략사건을 조작하여 2014년 12월 끝내 15년 동안 합법적으로 활동해온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에 치웠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 해산은 세계 근대 정치사에 일찍이 찾아볼 수 없는 정치 테러 행위이며 박근혜의 비열한 정치적 복수였다. 박근혜 의원이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다음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떠버린 것은 의원이 얼마나 극악한 파쇼광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과 관련하여 내외 여론과 국제인권단체들이 헌정사상 처음 있은 일, 미중류의 파쇼적 폭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가혹한 정치 탄압, 특대형 인권유린 범죄로 준열이 규탄하고 박근혜 의원의 독재 통치를 한결같이 단죄에 나선 것은 너무나 응당한 것이었다. 남조선 각계각층이 망라된 진보단체, 통일운동단체들에도 포갑광풍이 가차없이 몰아찼다. 전교조에 대한 악랄한 탄압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1989년에 설립된 전교조는 남조선의 초, 중, 고등학교 교원들을 망라한 로조로서 교육의 민주화, 교육환경 개선, 통일교육 강화 등을 주장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과 통일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려왔다. 집권 전부터 전교조를 해충가도 같은 존재라느니 전교조의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느니 하면서 거리 시위까지 벌였던 박근혜 의원은 집권 후 이 단체를 종북의 심장, 내부의 족으로 몰아대면서 탄압에 광분하다 못해 나중에는 니족단체라는 감투를 씌워 끝내 보배로조로 만들어버렸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지난 3월 말에는 은행들이 전교조와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지금까지의 사무실 임대료를 받아내도록 내리목이었는가 하면 전교조의 핵심 인물들을 공무원직에서 해임시키는 등 이 단체를 말살하기 위해 가진 박해와 탄압을 다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인연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소동은 그 비열성과 악랄성에 있어서 전대미문의 만행이었다. 괴뢰깡패들을 내몰아 백주의 범인연 남측본부 사무실과 송원들의 집에 들이닥쳐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불치의 병으로 쓰러져 있는 핵심 송원을 강제 현행하였으며 사무차장에게 수갑을 채워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온갖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한 것이 박근혜 의원이다. 얼마 전에는 35년간이나 감옥에 갇혀있다가 나온 고령의 범인연 남측본부 고문에게 리족 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보안법 위반 혐의를 들시고 징역을 선고하는 천인공노할 만행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남조선 변호사들의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시기 모략사건들인 인민혁명당 사건, 민총학년 사건 등 각종 간첩단 사건들의 진상을 밝히고 무죄로 판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하여 괴뢰검찰의 수사를 받았는가 하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전주교구의 한 신부가 불법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미사를 하였다고 하여 견디기 어려운 박해와 탄압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통일을 위해 정의롭고 의로운 일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리족분자로 몰려 철창 속에 끌려가 가진 악행을 당하고 있다. 민족의 대국상의 조의를 표시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였던 범인연 남측본부 부의장 로수이가 중형을 선고받고 철창 속에서 가진 탄압과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자주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 연대의 성원들이 통일을 주장하였다는 죄로 체포 구속되었다. 지난해 3월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북침전쟁 도발에 미쳐 날뛰는 미국에 대한 분노와 항거의 표시로 남조선 주재 미국 대사놈에게 징벌의 갈세리를 안긴 시민단체 대표에게 15년의 징역을 구형한 것은 파시오강 박근혜 의원만이 저지를 수 있는 야수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 현재 남조선에서 북찬양 고무, 리족단체 구성 가입, 편의 제공, 예비 음모 등 형형색색의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람들의 수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그 중에는 전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리석기도 있다. 대통령 부정선거의 내막이 폭로되어 대중적인 반정부 투쟁이 강화되자 박근혜 의원은 청와대로 쏠리는 이목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 내란 음모 사건을 조작하였다. 니원은 정보수사기관 졸개들을 내몰아 리석기의 집을 불의에 수색하고 그가 지하혁명 조직을 결성하고 내란 음모를 꾸미었으며 2013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서울에서 10여 차례의 접촉과 모임을 가지고 전쟁 준비를 선동했다는 수사 결과라는 것을 발표하고 이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키려고 발광하였다. 더욱이 내란 음모 사건이 아무런 증거도 없는 터무니없는 날조국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선동죄고로 끝내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이라는 중형을 들시고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에 대해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내란 선동 죄목을 꺼내 휘두른 대통령은 박정희와 박근혜 두 명뿐이다. 유신정권의 판례를 답습했다고 격분에 넘쳐 송토하였다. 실로 박근혜 패당의 악랄한 유신독재 통치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은 합법적 정당이 하루아침에 강제 해산되고 진보적 단체 인사들의 의로운 활동이 리족 행위로 몰려 참혹한 탄압을 받는 암흑천지로 굴러떨어졌다. 하기에 남조선과 세계 여러 나라들 국제인권단체들이 박근혜 패당의 파쇼적 탄압 만행을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상상도 할 수 없는 정치적 폐절행위, 인권에 대한 교살 등으로 강력히 단죄규탄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불법무도한 정치 사찰 만행. 남의 은행이나 통장에 대한 도청과 감시, 뒷조사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된다. 그래서 온갖 정치적 모략과 사기 협잡이 판을 치는 미국에서조차 도청과 감시 행위를 중범죄로 여기고 엄격히 처형하고 있으며 그러하여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탄핵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독 남조선에서만은 이러한 정치 사찰 행위가 테러 방지와 안보의 미명 밑에 합법적으로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다. 괴뢰패당이 감행하고 있는 사찰 행위는 도청과 감청, 미행과 감시, 공작과 회유, 협박과 매수, 해킹 조사 등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 2014년 7월 박근혜 의원은 괴뢰정보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장에 정보원 요원들을 기자로 가장하여 잠입시켜 야당 의원들을 망원렌즈까지 동원해 촬영하다가 탄로나 드센 항의와 비난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테러방지법을 놓고 여야 간의 신갱이가 벌어질 때에도 정보원 깡패들은 제1야당 대표의 동량을 내탐하기 위해 그의 비서들과 의원들의 선조나 통화 내용과 통신 자료들을 시도 때도 없이 마구 조사하는 망동을 부리었다. 박근혜 의원은 정보 모략 기관들을 내몰아 저들의 집권 유지에 도전에 나서거나 반항하는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면 직위 여하를 가리지 않고 불법 정치 사찰을 닥치는 대로 감행하고 있다. 괴뢰경찰은 남조선 강원도 지역의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비롯한 단체들과 관계자들에 대한 사찰작전에 그 무슨 국망봉이니 대독산이니 하는 첩보명까지 달아놓고 그들의 일거일동과 인적관계, 가족관계, 주소 변동사항, 수사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장악하여 보고하는 불법 사찰을 감행하여 지역 주민들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냈다. 박근혜 패당은 현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용 실태 및 대응 방향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졸개들에게 내리떨구고 그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 사찰을 노골적으로 벌이어 1970년대식 정치 사찰 공작 정치가 부활한 것이라는 항의와 비난을 면치 못하였다. 격분을 자아내는 것은 수백 명의 나우린 생명을 바닷속에 소장해버린 박근혜 패당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불법무도한 미행과 감시, 조사를 감행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생떼같은 자식을 잃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그들 속에서 무슨 불만이나 반정부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가를 살피기 위해 형사들을 경기도 단원으로부터 전라남도 백목항으로 다니는 유가족들 속에 잠입시켜 몰래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여 45일간이나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 유가족의 사생활까지 뒤쫓아하는 천하의 비열한 행위도 서슴지 않은 박근혜 의원이야말로 인간의 피와 정이란 꼬물만큼도 없는 냉혈한 인권교살의 왕처이다. 박근혜 의원은 괴뢰정보수사기관들 뿐 아니라 정부의 부처들과 말단 지방기관들까지 불법 사찰에 내몰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패당의 반민족 학정을 반대하는 촛불 시위에 참가한 광주의 대안학교 학생들과 교원들에 대한 신상 자료와 동량을 조사 장악하였는가 하면 보건복지부는 주민들의 정당 가입, 야당 대표 선거운동 참가 여부 등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각 주민센터들에 내려보내었다. 국세청은 명백한 증거나 이유가 없이 개별적 사람들의 계좌를 마음대로 조사하여 수사기관들에 넘겨주고 있으며 괴뢰통신사들은 시청자들의 전자우편, 가입자 주소, 연락처 같은 것을 정부기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공하는 등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철도공사가 민영화를 반대하여 떨쳐나선 철도 로조의 투쟁과 관련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내탐하여 괴뢰정보원과 청와대에 정상적으로 보고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동량을 파악하기 위해 감시자들을 몰래 들이밀었던 충격적인 사실들은 박근혜 패당의 정치 사찰 행위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괴뢰국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괴뢰정보원을 비롯한 정보수사기관들이 공식적인 영장도 없이 제출받은 통신비밀 자료가 8,224만 5,445건으로서 하루 평균 7만 5천여 건이나 되며 이것은 3년 동안 인구 1인당 1.6회를 조사한 것으로 된다고 한다. 이것은 남조선이야말로 지구상에 돌도 없는 사찰왕국이라는 것을 낱낱이 폭로하고 있다. 괴뢰국회정보위원회 간사라는 자는 지난해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정보원이 민간인들에 대한 도청 감시를 진행한 것은 4개월에 한 번씩 현 집권자의 허가를 받아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공안기관들은 아무런 죄도 없다고 버젓이 말하였다. 이것은 불법 정치 사찰의 주범이 다름 아닌 박근혜 의원이며 그 목적이 그 무슨 안보를 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파쇼독재 통치를 강화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3월 박근혜 폐당은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테러방지법을 조작해냈다. 임의의 대상과 단체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합법화한 전대미문의 파쇼약법인 테러방지법이 조작됨으로써 남조선에서의 반인권적인 정치 사찰은 안보와 테러방지의 미명하에 아무런 제한도 파듬이 없이 보다 악랄하게 벌어지게 되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에서는 과거 독재 시대의 공포 정치가 그대로 재현, 누구나 정보원의 감시와 사찰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 박근혜 정권의 반인권적인 통치 수법 등으로 박근혜 폐당의 불법무법의 사찰 만행을 단죄기 탄하는 목소리들이 빗발치듯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희세에 극악무도한 민주주의 교살 만행,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 시위의 자유는 사회적 인간에게 보장되는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이다. 세계 인권 선언과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롯하여 인권과 인도주의에 관한 국제법들에는 민주주의적 권리와 생존권, 생명권 보장 문제들이 핵심 조항으로 밝혀져 있다. 하지만 남조선에서는 박근혜 역도의 서슬푸른 폭정으로 하여 언론의 자유는 고사하고 표현의 자유마저 무참히 유린말살되고 있다. 박근혜 의원이 남조선의 진보적인 인터넷 신문인 자주민보를 강제로 폐간시킨 것은 역사의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횡포한 언론 탄압 만행이다. 2000년 5월에 창간된 자주민보는 북남공동선언의 리행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정의로운 문필활동을 벌려왔으며 언론의 사명에 맞게 정의와 양심을 옹호하여 왔다. 이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오던 박근혜 의원은 집권하자마자 진보 언론을 완전히 폐간시킬 범죄적 흉심 밑에 자주민보의 등록과 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청에 법을 위반한 종북신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강박해 나섰다. 서울시 당국이 그에 못 이겨 자주민보 등록 취소 행정심판 청구서를 괴뢰법원에 제출하자 지방법원, 대법원 등 고수기들을 발동하여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강제 폐간시키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남조선에서 합법적 언론이 폐간된 것은 1961년 민족일보를 강제 폐간시킨 유신 독재자의 망동을 짐쪄먹을 또 하나의 극악한 언론 탄압이었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과 내외 여론은 박근혜 의원의 횡포무도한 탄압 만행에 대해 자주민보라는 한 언론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주, 민주, 통일, 민생을 죽이기 위한 것,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파쇼적 폭고, 과거 독재시대에나 있을 뿐 아닐 민주주의에 대한 사형 판결이라고 준열이 단죄규 탄하였던 것이다. 진보와 정의를 주장하는 언론들에 대한 탄압은 인터넷 사이트 강제 폐쇄 책동을 통해서도 낱낱이 드러났다. 역적폐당은 진보적 인터넷 사이트들이 출연하여 정의로운 언론 활동을 하는 데 대해 종북인터넷이니 정북 선동이니 하면서 그 무슨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당장 무너지는 듯이 소동을 피우며 언론 탄압에 광분하였다. 박근혜 의원은 집권 이후 8개월 기간에만도 무려 23,792여 건에 달하는 글들을 보안법에 걸어 인터넷 사이트에서 삭제하였으며 수백 개의 사이트들을 강제 폐쇄하였다. 박근혜 폐당의 언론 탄압에 의해 정권의 비위에 조금만 거슬리는 글도 즉시 삭제당하고 필자는 괴뢰 정보원의 신문과 조사를 받거나 곧장 해고당하고 있다. 언론사들의 발언 지침이니 보도 지침이니 하는 것을 수시로 내리먹이는가 하면 KBS, MBC, EBS와 같은 주요 방송사의 요직들의 악질 보수분자들과 앞잡이들을 들여앉히고 그 무슨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이라는 것을 조작하여 모든 방송사들이 진정부적인 보도 비율을 늘리도록 하는 등 실로 언론에 대한 박근혜 폐당의 탄압 책동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는 정권을 비호하거나 동족을 모해하는 표현의 자유는 있어도 정권을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한 해외 동포 여성이 공화국을 방문한 소감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북의 맥주가 맛이 좋고 강은 아주 깨끗하다는 말을 했다고 하여 북체제 찬양 고무죄고로 남조선에서 강제 추방한 파시오포군이 박근혜 의원이며 해외 동포단체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적 진상을 폭로 비판하였다고 하여 괴뢰 정보원까지 동원시켜 온갖 비열한 모략 작동을 감행한 것이 바로 박근혜 파쇼광이다. 오죽하면 남조선에서 박근혜 패당의 언론 탄압 만행에 대해 언론에 대한 무차별적인 권권력 남용, 과거 전두환 정권도 울고 갈 언론 탄압의 극치로 단죄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국제인권단체들과 언론 감시단체들이 남조선이 언론 자유에서 세계 최악의 수준이라고 평가하였겠는가? 박근혜 패당의 희세의 민주주의 교살 만행은 괴뢰 당국의 반인민적 악정을 반대하고 삶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떨쳐나온 남조선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층의 시위와 집회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데서 극치를 이루고 있다. 박근혜 패당은 철도 민영화 철회, 로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는 남조선 철도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대면서 철도 로조원 190여 명을 법에 고소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무려 8,500여 명의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하였을 뿐 아니라 법무부, 경찰청, 안전행정부 등 포갑기구들을 총동원하여 그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또한 철도로조 지도부 성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60여 개 중대 5천여 명의 괴뢰 경찰 깡패들을 내몰아 합법적 노조인 민주노총 본부를 들이치는 전례없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당시 남조선 각계층은 민주노총에 대한 괴뢰 패당의 포감 만행에 대해 야만의 시대 진입을 알린 신호탄, 노동자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던 박근혜의 독재적 행태가 드러났다고 울분에 넘쳐 규탄하였다. 괴뢰 패당은 남조선 농민들이 청와대로 가두 행진을 시도하였다고 하여 야만적인 시위 진압 작전을 벌이는가 하면 쌀시장 전년 개방 정책 초래와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화형식을 벌였다고 하여 즉시에 경찰 병력을 내몰아 강제 진압하고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벽가마니를 불태우며 항의에 나섰다고 하여 죄력을 뿌려대면서 포갑에 광분하였다. 살인마들은 2013년 8.15 평화집회 투쟁과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평화적 시민들의 투쟁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8.15 평화집회 투쟁이 대중적인 반정부 투쟁으로 번져지자 포갑부대들을 내몰아 물대포를 쏘아대고 300여 명의 노동자, 농민, 어린 학생, 아이 엄마 등을 강제 현행하였다. 괴뢰 패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각계층을 가혹하게 탄압하면서 청와대를 향해 시위 행진을 벌였다고 하여 무차별적으로 잡아가두었는가 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의 거로 감방에 가두어놓고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개인 소지품들을 강제로 빼앗았으며 지어 여대학생들에게 성적 모욕을 주는 고문만행도 꺼리낌 없이 감행하였다. 당시 괴뢰 서울지방경찰청은 시위 진압에서 많은 사람들을 검거한 경찰 깡패 무리들에게 표창하는 노름까지 벌였다. 괴뢰 서울지방경찰청이 발표한 공식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서울의 집회 시위 현장에서 현행된 사람들은 전해보다 무려 6.5배로 대폭 늘어났다. 기록적인 물대포와 독성 최루액 사용은 살인정권, 포갑정권으로서의 박근혜 패당의 반인민적 정체를 낱낱이 폭로해주고 있다. 지난해 4월 중순과 5월 초 사이에 3일 동안에만도 괴뢰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에 나선 각계층 주민들에게 7만 9천여 리터의 물대포를 쏘아댔으며 그 양은 5월 1일 하룻밤에만도 무려 4만 리터에 달하였다. 또한 이 기간에 살포한 독성 최류액은 700여 리터로서 그 전의 총 사용량의 3.7배에 이르렀다. 특히 경찰 깡패들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당국의 반인민적 악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민중 총궐기 투쟁이 전개되었을 때 독성 최류액을 섞은 몰대포를 미친 듯이 쏘아대다 못해 그에 맞아 쓰러진 시위 참가자를 구원하려는 시민들에게도 마구 몰대포를 쏘아대는 잔악한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날 하루 동안 괴뢰경찰이 평화족 시위자들에게 쏘아댄 몰대포 사용량은 18만 2천여 리터, 독성 최루액 사용량은 442여 리터였다고 하니 괴뢰 패당의 탄압만행의 잔인성과 포악성은 그 무슨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들은 박근혜 의원이야말로 역대 독재자들을 훨씬 능가하는 극악무도한 파쇼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강탈하고 전대미문의 파쇼 독재 통치로 남조선을 하나의 거대한 철창 없는 감옥, 민주의 배호지대,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전락시킨 박근혜 의원의 만고 죄악은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주최 105, 2016년 5월 2일 평양.